하늘을 보며 떠오는 모습 떠나간 그대여 나 혼자 두고 홀로 떠나간 당신의 모습이 구름을 타고 두둥실 멀었죠 가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당신의 모습은 이제는 정말 이제는 정말 잊기로 했소 이제는 정말 잊기로 했어